2016년 미국 인권 백서, 조선민주주의민고화국 국제문제연구원. 사상 최악의 반인륜 범죄국 미국이 마치 국제인권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다른 나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골고들면서 횡포한 간섭을 일삼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떠드는 인권 기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 인간중거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식 가치관에 기초한 오직 극소수 특권 계층만을 위한 것으로서 절대 다수의 근로대중의 존엄과 이익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그러한 미국이 만 사람의 분노를 자아내는 자국 내 비참한 인권 실상은 덮어두고 다른 나라들의 인권 문제를 시비하며 흑백을 전도하고 있는 것은 참다운 인권에 대한 난폭한 왜곡이며 국제적 정의와 양심에 대한 영남 못할 도전이다. 조선민주주의민고화국 국제문제연구원은 지난해 미국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행위들을 통하여 온갖 부정의와 무권리, 사회악이 판을 치는 미국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까발키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금권 선거를 통해 본 미국 정치 제도의 반인권적 정체. 2016년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의 해였다. 일반적으로 선거란 사회적 집단의 성원들이 자기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을 가르는 기준은 사회의 가장 폭넓은 집단의 지지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 3항에는 인민의 의사는 정권의 기초로 되어야 한다. 이 의사는 정기적이며 공정한 선거로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규제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후보의 정치적 식견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돈이다. 미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무능한 인물도 능력자가 되고 대중적 지지도 살 수 있다. 때문에 어느 정당이나 할 것 없이 대통령 후보들은 어떻게 하나 더 많은 선거 자금을 긁어모으는 데 정력과 시간을 소비하고 억만장자들은 저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완꾼들을 대통령 자리에 앉히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뿌린다. 지난해 폭로 전문 외부 사이트 위킬릭스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주요 인물들이 주고받은 1만 9천여 건의 전자우편을 공개함으로써 민주당의 모금 공작의 내막이 말짱 드러났다. 민주당의 주요 인물들이 테네시주의 거물급 후원자에게 보낸 전자우편에는 그가 3만 3,400달러를 추가 지불하는 경우 당시 미국 집권자가 진행하게 된 간담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제안이 담겨져 있었다. 그런가 하면 2015년 1월 이후 46만 7,600 내지 125만 달러를 기부한 후원자들에게 전당대회가 열리는 필라델피아시의 특급 호텔 예약을 비롯하여 온갖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사실도 폭로되었다. 이것은 비단 민주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역사상 가장 많은 자금이 탕진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2008년의 대통령 선거에는 약 50억 달러, 2012년에는 60억 달러가 들었다면 지난해 선거에는 100억 달러 이상이 들었다고 한다. 각 후보들의 광고비만 하여도 44억 달러, 보도매체 웹사이트와 방송국, 신문사들이 얻은 정치 광고 수입이 각각 12억 달러, 9억 1,600만 달러, 8억 8,200만 달러였다는 사실은 부패한 미국 금권 선거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억만장자들의 돈에 팔린 정객들은 그가 누구이든 정치적 잔명을 유지하기 위해 유력한 후원자들의 요구에 따라 법도 만들고 정치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 대통령 카토까지도 무제한한 액수의 뇌물이 대통령 후보 지명이나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 체계는 이미 중요한 정치 후원자들에게 대가를 보상해주는 도구로 전락되었다고 개탄한 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 최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 선거에서 투표율이 각각 약 60%, 30 내지 40%밖에 안 되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와 NBC 방송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85%에 달하는 선거자들이 미국의 선거제도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워싱턴을 비롯한 30여 개 도시들에서 수많은 각계층 군중들이 금전이 판을 치는 정치제도를 반대하여 대대적인 항의 시위까지 벌이었다. 지난해 4월 미국의 민주주의의 범단체 성원들은 펜실바니아주의 필라델피아시로부터 워싱턴까지 240km를 도보로 행진하면서 돈으로 우리의 미래를 사려고 하지 말라, 정치가들의 뭉칫 돈을 쓸어버리라 등의 구호들을 외치며 썩을 대로 썩은 금전 선거제도를 끝장내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쪽에서는 대다수 인민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을 탕진해버리는 미국의 선거는 위정자들이 외우는 국민의 리익과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바로 여기에 권력을 쥐려는 야심가들, 특권 충만을 위하여 존재하고 복무하는 미국 정치제도의 반인민적, 반인권적인 본질이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처럼 부패한 정치제도가 근로대중에게 사회적 존재로서의 존엄과 정치적 권리는 고사하고 초보적인 생명권과 생존권도 보장해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2.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을 수 없는 인권 불모지. 미국의 정치가들은 선거 유세나 연설 때 자주 자기 나라가 누구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인 듯이 역설하고 있다. 1931년에 미국 학자 아담스가 도서 미국의 소사시에서 처음 들고 나온 미국의 꿈이라는 것은 각자가 심껏 일하면 집과 자동차도 생기고 자식들도 공부시킬 수 있으며 전 세대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미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절대 다수의 근로대중은 내일에 대한 꿈은 고사하고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 일할 권리, 치료받을 권리, 배움의 권리 등 초보적인 생존권과 제반 경제의 사회적 권리들을 박탈당한 채 악몽의 나락에서 헤매고 있다.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3장 제6조 1항과 제12조 2항, 제13조 1항에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으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할 기회를 가질 권리, 병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봉사와 의료상 관심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권리, 교육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 등이 규제되어 있다. 만성적으로 790여만 명의 실업자를 안고 있는 미국에서는 2016년 12월 일주일 동안에만도 27만 5천 명의 실업자가 새로 늘어났으며 그중 청년 실업자 수가 전체 실업자 수의 18.8%에 달하였다. 근로대중의 생활이 심히 역락되어 집 없는 사람이 56만 명을 넘어섰으며 플로리다주 북부의 17개 군에서만도 약 32만 2천 명의 주민들이 이른바 자선단체들의 방조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2016년 말 경제학자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1%의 부자들의 연 평균 수입은 중산층 이하의 81배로서 36년 전에 27배에 비할 바 없이 증가되었다. 청소년들은 배움의 권리도 빼앗기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타락과 범죄 길로 굴러떨어지고 있다. 학비가 폭발적으로 뛰어올라 지난 25년 동안에 440%나 높아졌다. 공립대학에서 1년 동안 공부하는데 1만 달러가 든다면 사립대학에서는 5만 달러나 들며 의학과 같이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전문 교육인 경우 그 비용은 50만 달러에 달한다. 약 600만 명에 달하는 24살 미만의 청년들이 엄청난 학비 때문에 학교 문전에도 가보지 못하고 있으며 매해 고등학교 학생 120여만 명이 학비난으로 중퇴당하고 있다. 중산층의 미국인들조차도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4명 중 3명은 빚을 내야 하는 형편이며 이렇게 진 빚은 자식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도 미처 물지 못한다. 이에 대해 러시아 신문 브라우다는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진 빚이 약 1조 3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폭로하였다. 급증하는 학비 폭등은 부익부 빈익빈의 사이악을 더욱 격화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전체 가정의 20%에 달하는 국빈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42%가 어른이 되어서도 극심한 빈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치료비가 가장 비싼 미국에서 의료 상황은 말 그대로 반인륜적이다. 이빨 한 대를 뽑는 데만도 $500, 중시염 수술에도 몇만 달러를 내야 한다. 극급 치료인 경우 하루 입원비가 $1,000를 훨씬 넘으며 극급 환자가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 10만 내지 20만 달러의 치료비를 내야 한다. 의료 보험이라는 것마저도 사람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기 위한 합법적인 공간으로 리용되고 있다.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 2016년 7월 22일부는 플로리다주에서 한 협잡단체에 의하여 지난 14년 동안 제일 큰 2대 의료보험회사를 상대로 10억 달러의 자금을 속여먹은 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협잡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까밝혔다. 2009년부터 보험협잡 행위로 유출된 자금은 이미 299억 달러가 넘었다고 하면서 미사법성은 2016년 6월 말부터 의료보험협잡 혐의가 있는 301명의 의료기관 관리자, 의사 등을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앞날에 대한 비관과 절망은 타락과 범죄로 이어져 온갖 사이악이 판을 치고 있으며 그로부터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로 되고 있다. 미국은 만민평등에 대해 곧잘 운운하지만 여성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때 대한 협약이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여성 근로자들은 노동력의 57%를 차지하지만 평균 임금이 남성들의 81%에 불과하며 같은 일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아프리카계와 라틴아메리카계 여성들의 임금은 각각 남성들의 69%, 58%에 불과하다. 해마다 600여만 명의 여성들이 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고 있다. 성폭행 범죄 피해 건수만도 연평균 50여만 건에 달하며 20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가정폭력의 희생물로 되고 여성의 약 20%가 강간당하고 있다. 여대학생의 23%가 재학기간 성폭행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지역 군부 내에서까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감옥들에서는 해마다 약 6만 명의 여성 수감자들이 성적 학대와 폭행을 당하고 있다. 올해 1월 유엔인권 전문가는 미국에서 빈곤한 소수민족이나 흑인 여성 임신부들의 해산 시 사망률은 77%로서 백인 여성에 비해 4배에 달하고 있다고 까밝혔다. 미국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는 인신매매 행위는 더욱 끔찍하다. 이 나라의 UPI 통신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인신매매 행위가 그 전해에 비해 35.7% 늘어났다고 전하였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인신매매 건수가 1,323건으로서 첫자리를 차지하였고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각각 670건과 550건으로 9위를 따랐다 한다. 인신매매 통보기관 폴라리스가 인신매매를 매매업자들이 폭력이나 기만, 강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본의가 아닌 상업적인 성봉사나 노동을 강요하는 현대판 노예 제도의 한 형태로 정의한 것은 미국의 속옷 빠진 사회 현실에 대한 적나라한 폭로이다. 지난해 확인된 7,572건의 인신매매 사건 가운데서 6,340건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감행된 것이며 미성년들과 관련된 것도 수천 건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비참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아동들에게 휴식할 권리, 노동의 보호, 성적 착취 및 침해의 방지 등 어린이들을 보호할 때에 대한 국제적 의무가 지적되어 있지만 미국은 여기에도 가입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기아와 빈궁 속에 사는 어린이들의 수가 1,6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19개 주들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허용되고 있으며 야만적인 학대 행위로 죽은 어린이들 중 약 80%가 4살도 안 된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소년노동이 허용되고 있으며 소년노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 수가 80여만 명을 헤아리고 있다. 약 5만 명의 미성년 수감자들 중 5천여 명이 성인 형무소에 항시적으로 감금되어 있는 등 보호자 없는 어린이들에게 정신 감금형을 치우는 나라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다.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행위가 성행하고 10만 명이 인신매매의 희생물로 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미국의 CNN 방송은 펜실바니아주의 카플란이라는 자가 출생한 지 6달밖에 안 되는 아기로부터 10대 어린 처녀에 이르기까지 10여 명을 가두어 놓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 자가 4년 전 14살 난 소녀를 데려다 성폭행을 감행하여 낳은 두 명의 아이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여 세상을 경악시켰다. 현실은 미국의 사회제도야말로 근로대중에게 있어서 앞날에 대한 희망은커녕 가장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누릴 수 없는 시세의 인권대오지 인간 생지옥이라는 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 있다. 3. 총기류 범죄가 살판치는 최악의 살인왕국. 생명권은 인간의 모든 권리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이고 귀중한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권과 자유권 그리고 인신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고 지적되어 있다. 국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 1항에도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선천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 누구의 생명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고 규제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생명권을 무시하고 말살하는 총기류 범죄가 고유한 문화로 되고 있다. 그 일단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미국에서는 그가 누구이든 총을 구할 수 있으며 아무데나 가지고 다닐 수 있다. 미국인 98%가 총기류 판매소로부터 15km 반경 안에서 살고 있다. 현재 2만 3천여 개의 총기류 상점에서 그 값이 200달러로부터 1000달러에 이르는 각종 총기류들이 연간 20만 종 이상 판매되고 있다. 지어 대당 1600달러에 달하는 화염 방사기까지 판매되고 있으며 개별적 주민들이 휴대하고 있는 총기류만도 3억 5700만 종에 달한다. 최근 보스턴 종합대학에서는 어느 한 주에서 총기류 소유율이 1% 증가하면 그에 따라 살인율이 0.9% 이상 올라간다는 비극적인 통계까지 밝혀냈다. 미국을 탐방한 프랑스의 한 기자는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받는 조언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절대로 성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아마 이런 행동이 경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겠지만 미국에서는 그것이 목숨을 구하는 길이다라는 의미심장한 글까지 남겼다. 특히 2016년은 미국에서 총기류 범죄로 시작되고 총기류 범죄로 끝을 맺은 피로 얼룩진 한 해였다. 정월 초 열흘 동안에만도 일리노이스주 시카고시에서는 그 전에 비해 3배나 많은 120건의 총기류 범죄가 발생하여 19명이 목숨을 잃고 101명이 부상당하였으며 4월과 5월에는 연속적으로 일어난 4차례의 총격사건으로 14명이 사망하고 78명이 총상을 당하였다. 지난해 시카고시에서는 3,500여 건의 총격사건으로 4,331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였다. 2월 7일 하루 동안에만도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미시시피주, 뉴욕주 등에서 총격사건들이 그칠 새 없이 일어나 극도의 사회적 불안과 공포가 조성되었다. 6월 12일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유혈적인 총기류 범죄로 낙인된 플로리다주 올랜도시의 야간 유흥장 총격사건으로 50명이 죽고 53명이 부상당하였다. 이날 전국적으로 총기류 범죄에 의한 사상자 수는 160여 명에 달하여 역대 기록을 갱신하였다. 연말에는 워싱턴주와 로스앤젤스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일어난 총격사건으로 9명이 죽거나 부상당하였으며 시카고시에서는 27건의 총격사건이 발생하여 50% 이상의 피해자들이 2017년 새해를 앞두고 불우한 운명을 마치었다. 총기류 범죄라는 미국 사회의 악성 종양은 신성한 교정에도 거침없이 퍼져가고 있다. 미국의 학교들에서는 자체 방위를 위해 총기를 가지고 등교하는 학생이 10만 명이나 되며 매일 약 16만 명의 학생들이 총에 맞거나 폭행을 당할까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미시시피주의 델타주립 종합대학에서 정체불명의 무장범죄자가 한 교수의 방에 뛰어들어 그의 머리에 총을 쏘아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는가 하면 오레곤주의 한 대학에서는 20대의 범죄자가 교실에 뛰어들어 교원과 학생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총사격을 가하여 13명을 살해하고 20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아리조나 종합대학 기숙사의 주차장에서도 유혈적인 총격사건으로 4명이 죽거나 부상당하였으며 테네시 주립 종합대학 군내에서도 총기류 범죄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 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군내에서는 총격사건으로 2명의 유학생이 목숨을 잃고 학교가 폐쇄되었다. 2016년에 미국에서는 그 전에 비해 살인율이 늘어난 대도시가 적어도 21개에 달하였으며 전국적으로 5만 8,120여 건의 총기류 범죄가 발생하여 1만 5,039명이 목숨을 잃고 3만 589명이 부상당하였다. 총기류 범죄에 의한 주민들의 희생에는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흘리는 피의 대가로 치부하는 것이 무기업체들이다. 에스파냐의 한 신문이 미국의 무기업체인 스미스 위슨 회사가 지난 7년 동안 10배의 리득을 보았다고 전한 것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 총기류 판매로 리득을 버는 미국 총기협회는 2016년 9월 총기류 소유권을 옹호하는 광고에만도 770만 달러를 뿌렸다. 한쪽에서는 무차별적인 총기류 난사로 무고한 인생들이 속절없이 죽어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총기류 판매 수입으로 무제한한 자유와 향락을 누리는 폭력 문화. 이것이 바로 사상 최악의 인권 유린국인 미국의 진면모이다. 4. 타인종 말살을 노린 제도적인 인종차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서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사람은 민족과 인종, 종견과 신앙, 재산과 지식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인격적인 평등을 누려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는 매 개인은 인종별, 피부색, 성별, 언어, 신앙, 정치적 혹은 기타 견해, 민족적 및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혹은 기타 신분에 대한 차별이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고 규제되어 있다. 그러나 인디안이라는 옹군 하나의 종족과 그의 문명을 참살 파괴하고 피바다 위에 서사한 미국은 이미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힌 인종론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오늘도 제도적이며 상습적인 인종차별 만행을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미국은 공민권법, 선거권법, 공정주택법 등 홀존 각종 연방법의 그늘 밑에서 유색인들과 소수민족들에 대한 집단 투옥, 거주지 격리, 교육에서의 차별, 정치권 박탈과 같은 인종차별 행위를 적극 조장하고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은 물리적으로 백인들과 격리되어 살고 있다. 수도 워싱턴의 인종 분포도만 보아도 동쪽은 흑인구역이고 서쪽은 백인구역으로서 백인과 흑인은 명백히 분리되어 있다. 유엔 인권 리사의 산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권에 관한 특별 보고자는 2016년 7월 미국을 방문하고 흑인들을 비롯한 유색 인종들을 일정한 지역에 몰아넣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인종차별과 박해가 결사와 집회의 자유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흑인들은 건강과 생활환경이 위험수위에 있는 지역에서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미국에서 먹는 물 실태만 보더라도 적지 않은 공공수도들에서 연과 동이 포함된 물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일부 수돗물에서는 기준 수치의 400배에 달하는 연이 검출되었는데 그 대다수는 례외 없이 흑인 거주 지역들이다. 미시간주의 플린트시에서 당국자들은 수도관들이 다 사가서 녹이 쓸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를 고실로 정비하지 않아 주민들이 녹과 함께 연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을 1년 반 이상 마시도록 하여 극심한 연중독에 걸리게 하였다. 유엔인권 리사의 아프리카인 후예 문제 담당 전문 그룹바가 폭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집 없이 방황하는 미국인들 중 40.4%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며 그들의 실업률이 전국적인 백인 실업률의 두 배에 달하고 같은 죄를 지어도 감금률이 아프리카계 흑인 남성은 백인에 비하여 5.9배, 여성인 경우에는 2.1배 높다고 한다.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백인 경찰들의 총격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그들의 생명을 항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백인 경찰들에 의한 총격 사건 중 대다수가 적수공권의 흑인을 목표로 한 것이다. 2016년 4월 3일부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더라도 지난해 정처부터 3개월간 경찰에 총에 맞아 죽은 256명의 대다수가 흑인들이었다. 7월 5일 루이지아나주의 베톤루지시에서 경찰들이 무방비 상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엘턴 스털링의 가슴과 등에 여러 발의 총탄을 퍼부어 무참히 죽이었는가 하면 그 다음 날에는 센트폴시에서 경찰이 승용차에 앉아있던 캐스틸이라는 흑인 청년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짐승처럼 쏘아 죽이는 야수적 만행을 저질렀다. 9월 20일에는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샬롯시에서 27일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산디에고시 교회의 한 상점 앞에서 적수공권의 흑인 남성들이 경찰의 총에 맞아 죽었다. 백인 경찰들의 총알에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은 흑인들의 생활감정에 또 하나의 굴욕스러운 상처를 새기고 있다. 미국의 모든 흑인 가정들에는 흑인 아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 부모들이 그를 따로 불러 대화를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한다. 부모들은 아들에게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 경찰들에게는 내가 먹잇감으로 보인다. 절대로 대꾸질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며 난잡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설명해준다. 즉 경찰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건독지를 절대로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권 시기 흑인 사법 장관이었던 에리코 홀더도 자기가 아들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실토하였다. 경찰들에 의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살해와 집단 투옥은 다름 아닌 현대판 인종말살 정책이다.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청년들의 50%가 자기들이 35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미국의 한심한 인종차별 상황은 흑인 3명 중 1명이 감옥행을 한다는 사실 자료 하나만을 놓고 봐도 잘 알 수 있다. 하기에 오바마까지도 지난해 7월 8일 몰수가 행각시 경찰들에 의해 생죽음을 당하는 흑인들의 수가 백인에 비해 2배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는 이러한 흑인 사냥 인종차별이 정부의 묵인 조장하에 버젓이 감행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까지도 미련방 수사국의 감정원 28명 중 26명이 지난 20년 동안 경찰들의 흑인들에 대한 총격 사건을 경찰 측에 유리하게 과장 증언하였고 268건의 재판을 재검토한 결과 95%가 불공정하게 판결하였다고 폭로하였겠는가. 2016년 7월 초 유엔인권리사의 아프리카인 후예 문제 담당 전문가 그룹바 책임자는 성명에서 경찰들에 의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살해 행위를 제도적인 인종주의의 반영이라고 규탄하였다. 이러한 인종차별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금 미국에서 비법적으로 살고 있는 1100만 내지 1200만 명에 달하는 라틴아메리카계인들은 새로 출현한 노예들로 불리우고 있다. 이들은 주로 남부주들에서 고된 농사와 백인들이 꾸리는 험한 일들을 맡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머지않아 이들의 운명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뒤를 밟게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날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인종차별은 미국 내에서도 커다란 우려와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2016년 7월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와 CBS 방송이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2015년에 38%를 훨씬 능가하여 69%의 미국인들이 자국 내에서 계속 확대되는 인종차별 행위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인간의 자주적 요구가 급속히 높아가는 시대적 흐름을 망각하고 타인종 말살을 노린 국도의 인종차별에 매달리는 미국이 갈 길은 국가 분열과 파멸뿐이다. 이상에서 본 것은 2016년에 미국 내에서 감행된 인권유린 범죄 행위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의 지성과 인간의 존엄에 도전하는 미국의 극악한 인권유린 만행은 약육 강식의 생존 법칙, 극단한 개인리기주의를 생리로 하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필연적 산물이다. 미국이 제 아무리 보편적인 인권 존중이니 연례 보고서 발표니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인권 상황을 놓고 시합이야하여도 국제적인 조소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자국 내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절대로 가리울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 공정한 국제 여론은 세계 최대의 인권 불모지이며 인권 유린의 왕초인 미국의 흉악한 정체와 기만적인 인권 타령의 본질을 똑똑히 가려보고 규탄과 단죄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3월 15일 평양.